내 마음 줄까봐 살짝 윙크한 그 사람 떠났네. 다시 한번 윙크하면 웃어줄 텐데. 다시 한번 윙크하면 사랑할 텐데. 아, 나는 몰라. 그 사람 바보야, 그 사람 바보예요. 윙크로 내 마음 줄까봐 살짝 윙크한 그 사람 떠난 내 마음 줄까봐 살짝 윙크한 그 사람 떠났네. 그 사람 떠났네. 떠났네.